사랑이 눈물이라면 애당초 믿지 말 것을 내 곁에 머무를 때 조금만 더 잘해줄 걸 이 무쳐도 부질없는 일 내 맘도 모르는 채 떠난 그 사람 야속하 생각하면 가슴에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 이 못난 내가 이제와 누굴 원망해 사랑이 눈물이라면 애당초 믿지 말 것을 내 곁에 머무를 때 조금만 더 잘해줄 걸 이 무쳐도 부질없는 일 사람 야속하 생각하면 가슴에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 이 못난 내가 이제와 누굴 원망 이제와 누굴 원망해